시원한 바람 부는 창가에 앉아 먼 하늘 바라보면 너를 그렸나 어쩔 수 없는 난 바보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나 썰지